혼자 몰래 나를 보고 있었나요? 알 수 없는 그대 맘을 열어봐요. 다시 내 이름을 불러줘요. 비밀을 알고 싶단 또 불러봐요. 내 손을 잡아주세요. 오래 숨겨둔 그 맘을 들켜줘요. 그때는 나는 비는 어쩜 좋아요. 그냥 하는 말 아냐. 그때는 나는 우린 어쩌면 좋아. 이제 나도 설레요. 내 맘대로 그댈 믿어도 될까요? 다음번엔 모두 말해줄 건가요? 다시 날 불러 세워줘요. 바로 알아챌 수 있게 손 줘봐요. 어떤 말이 더 필요한가요? 눈에 보이는 그대로 믿어요. 그때는 나는 비는 어쩜 좋아요. 그냥 하는 말 안 그때는 나는 우린 어쩌면 좋아. 내 이름을 불러줘요. 나를 좀 더 알고 싶단 또 불러봐요. 내 손을 잡아주세요. 오래 숨겨둔 그 맘을 내게만 줘요. 내 이름을 불러줘요. 비밀을 알고 싶단 또 불러봐요. 내 손을 잡아주세요. 오래 숨겨둔 그 맘을 들켜줘요. 내 이름을 불러줘요. 비밀을 알고 싶단 또 불러봐요. 내 손을 잡아주세요. 오래 숨겨둔 그 맘을 들켜줘요. 내 이름을 불러줘요. 비밀을 알고 싶단 또 불러봐요. 오래 숨겨둔 그 맘을 들켜줘요. 그때는 나는 비는 어쩜 좋아요.